작년 11월 우리 교회 찬양 경연대회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그 곡이 어떤 곡이신지 아십니까? 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예, 우리 준비됐나요? 예, 우리 잠깐 함께 예,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로 숨 쉬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 가사들이 있죠. 저는 이 찬양을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찾아서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가사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 이 찬양은 이런 교회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진정한 예배, 믿음의 기도, 또 최고의 찬양,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하는데 저는 그 내용들도 다 의미가 있고 좋았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줄에 나왔던 가사인데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은 교회가 특별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하다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람과 소원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교회를 대하여 어떤 바람과 소원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이나 하듯이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교회를 표현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이사야 6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한하게 넓은 하늘이라도 또 끝이 없어 보이는 넓은 땅이라도 아무리 번듯한 건물이라도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충분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아무리 무한하고 아무리 넓은 하늘과 땅이라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인 여러분이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이 쉬시기로 선택하신 유일한 처소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교회는 특별한 무한한 하늘이나 그 넓은 땅이나 번듯한 어떤 건축물보다 특별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가치로 생각할 때 가장 내가 참 귀하다, 내가 참 존귀하다, 그걸 느끼십니까?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의 가치를 되새겨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힘들 때 그렇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내가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해보면 내가 초라해 보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너무 내 능력이 부족하고 미약한 것 같을 때 제 자신의 가치를 되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들로 나를 볼 때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 느낌에 사로잡히면 낙심이 되고 눌리고 또 작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때 제 자신의 가치를 되새겨 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품고 있는 이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이상.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품는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제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면요, 저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시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오늘 교회를 두고 말할 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교회의 한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면, 이 무한한 하늘이나 그 드넓은 땅도 하나님이 거하실 그러한 곳이 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면 내 가치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 교회에 한몸된 속해 있는 나 자신, 그런 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한몸이 됐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이요, 또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봐주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존경의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서 너무 좀 그렇죠? 자,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대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 감사합니다. 좀 긴가요? 그대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유, 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시각으로, 그 진리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보면 참 존귀하고 고귀한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쉬시기로 선택하신 성전,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앞에 있는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을 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말하실 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미 수요일 날 살펴보았는데 교회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삼위일체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에 이어져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건축 용어로 쓰고 있죠.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은 뭐예요? 건축 용어 아닙니까? 건물을 이렇게 짓듯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축 용어잖아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의 사명을 말할 때 교회의 사명은 건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이다.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아멘이 쉽게 나오네요. 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예. 교회의 사명이 건축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보통 건축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죠? 예, 건물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이 본문을 여러분 편견 없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앞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 그대로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그 대상이 뭡니까? 건물이에요? 예배당입니까? 아니죠. 성도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사명은 예배당 건물 이전에 사람이 초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건축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뭘 염두에 둬야 됩니까? 아, 내가 자라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함께 건축되어져 가야 되는 거구나. 사람이 그 초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15절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자라야 된다 그랬죠? 건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사람이 건축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15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는 앞에서는 건축, 그 건축 용어로 사용했지만 여기 지금 4장에서는 생명체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몸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몸이에요. 어떤 몸이냐면 생명을 가진 몸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말하잖아요. 머리가 있다는 건 뭡니까? 전체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그 머리가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몸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가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앞서도 자라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여기서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말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교회를 마치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가진 아기와 같다는 겁니다. 생명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모의 바람과 소망은 뭐예요?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커가는 것이죠. 그게 부모 모든 부모의 바람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생명체인 이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성장하는 공동체다, 성장하는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인 이 성장하는 몸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로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지금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성장 원리는요, 연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보시는 것처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씀하죠. 몸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고요? 몸은 각 부분이 서로 도와서 연결하고 결합될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연결의 원리예요. 두 번째 성장 원리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성장 원리는 분업의 원리예요. 분업의 원리. 각 지체마다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맡은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협업이고 뭐 콜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그 역할과 은사를 따라 분량대로 그 책임을 감당하는 분업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장 원리는 뭡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장의 원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해도요, 사랑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으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6절은 온몸이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연결의 원리, 두 번째는 분업의 원리, 세 번째는 사랑의 원리.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요? 서로 연결할 때라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적인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업할 때, 서로 분담하여 자기의 각자 맡은 분량들을 감당할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향제일교회라는 몸이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사랑의 원리에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성장의 원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사례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이 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바로 이 느헤미야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속한 교회, 유다 백성들이 속한 교회, 느헤미야 공동체라고 불러봅시다.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요, 당시에 어떤 그 과제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보이시는 그림이 당시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지금 그 굵은 그 선으로 이어진 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 마치 이렇게 깔때기 모양처럼 이렇게 길게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데 위에가 북쪽이고 그리고 밑에가 남쪽이라고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총 10개의 문으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양 옆으로는 성곽이 있겠죠. 망대가 있겠죠. 그 성은 그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성문이 있고 그 옆에 망대가 있어서 적들이 들어오는 걸 관찰하고 막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그 문들로 이어지는 성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은 당시에 10개의 문과 여러 개의 망대, 성벽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성벽이 훼파됐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먼 나라에 살다가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전체 이 성벽을 42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대략 한 40여 명의 책임자들을 세워서 감독자로 세워서 그 공사를 진행하게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느헤미야 우리가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3장에서 주목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연결의 원리로 합니다. 연결의 원리. 연결의 원리는 뭐예요? 서로 도와서 연결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유다 공동체 전체가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 건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3장을 쭉 보시면요, 참 독특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 안에 첫 번째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소개되죠. 가장 먼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에 솔선수범했던 사람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그 다른 지역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7절에 보면은 레위인이 소개되고요. 또 8절, 31절, 32절 보면 금장색, 향품장사, 상인, 정말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름을 세보니까요. 3장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세보니까 대략 이름이 거론된 사람만 7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업을 보니까 적어도 기록된 그 성경에서는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75명만 그렇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연결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래요. 아니에요. 2절에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 그러죠? 5절에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이 건축했다 그래요. 7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건축했다. 또 7절에 미스바 사람들도 건축했다. 이 사람들은요. 여리고 지금 드고아 기브온 미스바는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작은 성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주민들만이 아니라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함께 연결해요.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또 27절을 보면은요, 또 드고아 사람들이 또 소개돼요. 그러니까 이 드고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3장에서는 자신들이 감당할 한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감당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들이 감당한 목 이상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드고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 드고아의 귀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드고아 사람들은 그 서민들은 오히려 두 곳을 그 감당할 이상을 했는데 정작 귀족들은 그 공사를 함께 분담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12절도 보시면 지금 성경은 주로 이 당시는 남성을 주로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여성의 이름도 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도 보시면 살룸과 그의 딸들도 공사에 함께 참여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녀노소, 뭐 빈부 귀천 상관없이 이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연결해서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결의 원리를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요. 이들이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 지도자들의 계획에 의해서 그 구역을 분담하고 함께 차근차근 그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2절 첫 번째에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은, 그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계속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적어도 28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지금 전체 구역을 나누어서 이 부분은 누가 하고, 이 부분은 누가 하고, 이 부분은 누가 하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업을 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분 부분 그다음 그다음 분업을 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각기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을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북쪽에 있는 성벽에서부터 서쪽, 남쪽, 동쪽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전체를 각각 나누어서 그 성벽 재건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그 본문에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1절에 나오죠. 이 양문을 건축한 사람이 누군가?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양문은 왜 양문입니까?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라서 양문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양의 문이 이 문입니다. 그러면 이 양은 왜 지나다녔을까요? 바로 양문 곁에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서 뭐합니까? 제사들이잖아요.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양이고 소인데 바로 그 제물들이 지나다니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에요.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양문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그 일을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은 어문이 나와요. 어문. 3절에 어문이 나오죠. 어문. 어문은 왜 어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문이라서 어문이에요. 그럼 여기에 왜 물고기가 지나다닐까요? 여기가 이 어문이 북쪽에 있는데 이 북쪽은 이 두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해변 도시가 두로예요. 이 두로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이 어문 근처에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 근처로 물고기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어문을 중수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3절에 보면 하스나 자손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어부예요. 어부.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또 10절, 23절도 보면은 그 역할을 분담분담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 공사를 담당합니다. 그렇게 역할들을 분담했던 거예요. 왜 그럴게요? 왜 그럴까요? 옮겨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기 위해서죠.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지금 유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거거든요. 적들이 지금은 도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해야지 이 공동체가 사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뭐예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거기 바로 옆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유다 공동체는 각각 자기의 역할을 맡아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원리죠. 이 3장을 보시면 독특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32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요. 그 이름들이 여호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야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엘이라는 그 단어를 갖고 있는 이름들이 적어도 16명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그 표를 보시겠습니까? 앞을 보시면요. 여호와라는 말이 축약형이 야예요. 야, 이사야, 예레미야, 야가 다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요야, 요야다가 나와요. 이거는 요라는 말이 이제 야 같은 그 모음이 달라서 그런 건데 이 요야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물라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르바야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여다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계속 나오는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밑에 보시면 3장 1절에 엘리아십. 이 엘리아십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축약형이 엘이에요. 엘. 엘리사, 엘리야. 뭐 이런 게 다 하나님인데 엘리아십, 엘이죠. 이 말은 뜻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이에요. 또 3장 7절에 보면 우시엘 있어요. 우시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이 성도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에 동참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자신이 잘 살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이름이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의 동기에서 사랑의 원리에서 이 역사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갔던 것이죠. 이처럼 이 유다 공동체는요, 단순히 한 건축물을 재건한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연결하고 또 함께 분담해서 사랑으로 동참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부름받았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이 함께 자라가도록 부른 존귀하고 생명 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로 부름받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살고 라다의 사명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생명체로서 교회로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고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한 몸으로서 서로 연결하고 각자 맡은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까지 자라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송한 것처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노는 재미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미래를 꿈꾸며 실천하는 보람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함께 놀고 한 마음으로 함께 땀 흘리고 진실한 삶의 교제를 통해서 이 거친 인생길, 이 거친 인생길에서 정겨운 추억을 함께 만들면서 내일을 함께 이루어가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 비전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향제일교회라는 그 이름 아래 오늘이라는 이 삶의 공통된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땀 흘리기도 하고 함께 노래하기도 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비록 그 시작은 겨자씨처럼 미약하지만 작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무를 이루어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쉼을 얻듯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감으로써 우리도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부요함을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나누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해갈수록 정말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자라가는 그런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사랑 실천과 오늘 앞에 우리 전사님이 소개한 그 영상 사진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사랑 실천과 이 사람을 후원하는 이 보람이 있는 교회로서요, 그저 우리 안에만 재미와 따뜻함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작은 사랑의 손길과 향기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을 값지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왜 꽃무늬 옷을 입고 나왔는가 아마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My all to God,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음 이제 2월 7일부터 우리 태국 선교 비전 트립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거기서 사역하고 또 함께 거기서 지내면서 유니폼을 맞췄어요. 티예요. 뭐 6,0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사실 9명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무슨 엄청난 대단한 그거 아니잖아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감사의 응답을 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그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따뜻함과 함께 노는 즐거움과 기쁨, 생명의 그런 움트는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만 그냥 그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사회, 비록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거기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찾아온다면, 아니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나무가 될 수 있다면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얼마나 보람스럽고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또 힘을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주시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더 우리가 함께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우리 장년, 뭐 노년, 우리 청소년, 청년 누구나 다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과 헌신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야 할 생명체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소망의 날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